난 숨을 쉴 수 없어요. 길을 잃어버렸죠. 내 기억이 메말라버려서. 그런데도 그댄 태연히 아무 상관없겠죠. 마지막일 거라고 애써 건네줘. 미안해, 정말 미안해. 이 말조차도 미안해. 참 쉬면 우리 모두 이렇게 될 테니까. 사랑 참 아프다, 너무 아프다. 쉼없이 날 웃게 하고 끝없이 나를 울린다. 사랑 참 우습다, 정말 두렵다. 제발 이제 그만 꿈을 깨게 해줬으면 말도 괜찮아. 잠시면 우리 모두 이렇게 될 테니까. 사랑 참 아프다, 너무 아프다. 쉼없이 날 웃게 하고 끝없이 나를 울린다. 사랑 참 우습다, 정말 두렵다. 제발 이제 그만 꿈을 깨게 해줬으면 좋겠다. 그리워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.